육안에 수저 더럽 대 I don't care 마이크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 벌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월 베스네 아침 섭외 엘스니 맨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망기 종향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랙 던진 난 알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 네가 뭐 다 켜줘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더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어 내가 아프다는 것도 해 so it You see my bag You just see my bag Sabrado, how's your